일꾼과 요정.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스코틀랜드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인을 위해 온갖 일을 다하는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저녁, 일꾼의 주인은 일꾼을 황무지의 끝으로 보내서 거기서 재배한 짚을 가져오게 했어요.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일꾼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끝날 무렵 상당한 양의 짚을 끌고 가던 일꾼은 갑자기 멈춰섰어요. 거기에는 여태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작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 가을에 너희 집 지붕을 뽑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 뭐라고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네가 가져온 지푸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 당장!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지 마,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겁에 질린 일꾼은 요정이 일꾼에게 말한 대로 가져온 짚을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자마자 바로 농장에 있는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주인님! 우린 앞으로 영원히 그 황무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에는 요정이 있는데 오늘 요정들이 저한테 경고했어요. 거기 있는 집에 손대지 말라고요. 뭐 어디 아파? 어떤 멀쩡한 사람이 요정이 있다고 믿겠어? 네가 감히 게으름을 피우고 변명까지 하는구나. 주인님 믿어주세요. 제가 요정을 봤다니까요. 요정은 아주 작은... 그만! 아무래도 자다가 꿈을 꾼 것 같군. 당장 돌아가서 시킨 일이나 해. 그렇지 않으면 난 너를 해고하고 말 거야. 알았어? 그렇게 일꾼은 다시 황무지로 돌아가 짚을 다시 뽑아서 주인에게로 가져가야만 했어요. 일꾼은 작은 요정이 나타나 일꾼에게 벌을 줄까 걱정하며 떨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고 몇 주, 몇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이상하거나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인님 말이 맞나 봐. 내가 꿈을 꾸었던 게 분명해. 주인님께 그런 말을 한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 그렇게 가을의 어느 날이 되었어요. 일꾼이 1년 전에 요정을 만난 바로 그날이었죠. 일꾼은 그날 일을 다 끝냈어요. 이만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그래. 나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다음에도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이 우유를 가져가. 그럼 네 부인이 카스타드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꾼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꾼은 부인과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요.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죠.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어요. 너무 피곤했던 일꾼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풀밭에 누워버렸고 금방 잠들었어요. 잠을 자던 일꾼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잠을 깼어요. 뭐야? 여긴 어디지? 안녕? 잠에서 깼구나. 일어나, 함께 춤추자. 일꾼은 수많은 작은 요정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어요. 이리 와, 같이 춤추자. 전 춤 못 춰요. 음악에 몸을 맡겨봐. 그 말처럼 음악이 정말 아름다웠고 일꾼은 그 자체로 행복을 느껴서 얼마나 오랫동안 춤을 추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음악이 일꾼의 몸속에서부터 연주되는 것만 같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곧 날이 밝을 거야. 빨리 돌아가자. 모든 요정들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일꾼도 같이 데려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간 일꾼은 일꾼의 눈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작은 요정들이 일하는 걸 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일꾼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일꾼이 처음 만났... 있던 요정이 다가왔어요. 넌 여기 오래 있었어. 네가 뽑았던 지피 다시 모두 자랐어. 이제 돌아가도록 해. 네, 고마워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여기에 관해 말한다면 너는 상상하지도 못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아무한테도 여기서 본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네, 맹세대로 하고 말고요. 그리고 갑자기 일꾼은 자신이 잠들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우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일꾼은 우유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집이 바뀌어 있었어요. 집 앞에서 모르는 어린이가 놀고 있었죠. 일꾼은 부인에게 갔어요. 여보, 밖에 누구야? 당신 어디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곳에 있었어. 그런데... 도대체 몇 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고요? 몇 년? 주님이 어제 우유를 주셨는데... 어제요? 우리는 당신을 7년 동안이나 찾았다고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저랑 우리 아들을 두고요. 우리 아들? 제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잠시 어디를 7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정의 벌이구나. 요정의 땅에서의 하루는 이곳에서의 7년이었어. 일꾼은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연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무나 꽃, 풀에 요정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자연을 막대한다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벌은 우리가 자초해서 받게 되는 거랍니다.